우리나라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연구사들인 인민과학자 후보 원사, 교수 박사 최동균과 공훈과학자 후보 원사, 교수 박사 황신율이 80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.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노학자들에게 은종 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셨습니다.